있어. 또 다른 시작일 뿐. 따라 없어진 것 같던 가슴이 다시 뛰려 해. 언제부터일까 햇살이 창 너머로 온 게. 언제부터였던 걸까 가슴이 다시